Track 10. Number 6. Listen and connect each person with the correct picture. 1. 애니 씨는 학생이에요? 네, 학생이에요. 2. 마이클 씨는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요리사예요. 3. 미사코 씨는 회사원이에요? 네, 회사원이에요. 4. 로버트 씨는 연구원이에요? 아니요, 기자예요. 5. 양양 씨는 의사예요? 네, 의사예요.